경제 투데이. 안녕하십니까. 경제투데이 아나운서 원석현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요. 1,400여 개 사업 가운데 절반 정도인 700여 개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나머지는 폐지나 통폐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민간이나 지자체의 특정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내주는 돈이고 정부 용자금과는 달리 갚을 필요가 없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감독 사각지대에서 소위 눈먼 돈으로 불리면서 부정하게 쓰이는 일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국고보조금이 한해 예산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커졌는데요. 경제 상황도 엄중한 마당에 이렇게 낭비되는 돈을 막는 게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오늘 경제투데이에서는 시행 1년이 된 기초연금의 소득 환산율이 인하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고요. 또 재건축을 할 때 용적률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경제의 길잡이. KBS 1라디오 경제투데이. 네, 주식시장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증권 김용구 책임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한 주의 끝인데 마감 시황부터 전해주시죠. 예, 오늘 코스피는 이제 3.4포인트 상승한 2031.2포인트로 그리고 코스닥은 4.7포인트 상승한 730.7포인트 기록하면서 양증시 동반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밤사이 글로벌 증시는 이 그리스가 채권 단축에 이제 수정 협상안 제출했다라는 점과 그리고 이제 하락일로 반복했었던 이 중국 증시가 이 정부 측 이 증시 대책 연이어 발표된 영향으로 이 상승 반전했다라는 점 이제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네. 우리 증시 역시도 이러한 어떤 기류 이어받아서 긍정적인 주가 흐름 기록했던 하루였습니다. 이번 주는 그러니까 상당히 똑같이 따라가네요. 그 두 변수에 의해서 말이죠. 아무래도 이제 좀 글로벌 핵심 변수다 보니까 네. 그런 영향이 좀 동반해서 작용하고 있는데 오늘 뭐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면은 이 외국인은 700억 원 그리고 기관은 2천억 원의 이제 동반 순매도 있었지만 이 개인의 2,700억 원대 대규모 순매수 유입된 점이 이 관련 충격을 좀 완충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어제 대비 4.3원 하락한 1,129.6원 기록하면서 거래 끝마쳤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특징주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비금속 광물 그리고 재지 화학 등의 소재 관련 업종들이 2%대 강세 보였고 패션 음식료 그리고 통신 등의 주요 내수 업종 역시도 1%대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네. 반면에 이 전기전자 철강 자동차 등의 이 핵심 수출 관련 업종들은 마이너스 1%대 약세 보이기도 했는데요. 특히 연기금의 매매 방향에 따라서 업종별 편차가 컸었던 하루였습니다. 네. 종목별로 살펴보면은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0.5 그리고 한국전력 마이너스 1.4 그리고 포스코가 마이너스 2.1% 등 이 전반적인 좀 하락세를 좀 주도했지만 LG화학, 롯데케미칼, 한샘 등은 5%대 주가 강세 흐름 기록하며 좀 상반된 주가 흐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시내 면세점 특허권 선정 발표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장이 유력 후보로 보고 있는 호텔신라는 이제 8.9%대 주가 급등세 나타났지만 좀 선정이 어렵다라고 평가되고 있는 신세계는 또 마이너스 8.9의 이 똑같은 폭의 약세 기록했던 점 역시도 오늘 시장의 좀 특징 사항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시내 면세점 선정 발표는 잠시 후 5시경에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또 그것이 또 반영됐군요. 연기금 얘기 나오셨는데 보통 그 주식시장 부진할 때마다 구원투수 역할을 해왔는데 연기금이 오늘은 대규모 매도세를 보였거든요. 그 배경이 뭘까요? 오늘 이제 연기금은 1200억 원가량 순매도 기록하면서 이 기관권 매도 행렬을 좀 이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간의 행보와는 완전히 좀 상반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게요. 업종별로는 이제 금융, 유통, 그리고 기타 서비스,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 관련주들에 대한 매도가 좀 집중된 모습 나타났었고, 자동차, 철강 역시도 좀 매도 공세 크게 보였습니다. 근데 반대로는 이제 이 전기전자, 통신, 기계업종 등은 좀 순매수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종합해서 살펴보면은 이 밸류에이션, 즉 기업가치 대비 주가가 다소 좀 고평가돼 있던 이 내수 관련 업종들 그리고 2분기 실적 불확실성이 좀 크게 보이는 업종들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좀 비중을 좀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네. 대신 주가 저평가 정도가 큰 업종들에 대해서는 오늘 좀 저점 매수를 단행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좀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간의 이제 시장 흐름이 유동성, 그리고 정책의 수혜 가능성, 그리고 미래 성장성이 기대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이제 시장이 형성이 되어 왔었지만, 향후 시장 색깔은 어떤 실적이라든지 주가 저평가 메리트가 큰 업종 쪽으로 이동할 수 있음을 좀 시사하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기금이 이제 투자 방향을 안정성 쪽으로 좀 돌렸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눈여겨봐야 할 증시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최근 이제 국내 금융시장은 이제 그리스 우려와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 리스크 그리고 중국 증시의 연이은 급락까지 더해지면서 뭐 좀 어지러운 주가 행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는 이 세 가지 주요 변수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논의 있을 거라는 점에서 특히 좀 관심을 좀 집중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먼저 12일에는 이 그리스가 제출한 개혁안을 이제 평가하고 이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구제금리 연장 여부 결정하는 EU 정상회담 열릴 예정입니다. 네. 또한 15, 16일에는 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옐런 의장이 의회 연설에 나서게 되는데요. 현재 이 국내 경기에 대한 판단 그리고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이 연방준비제도 측의 어떤 시각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라는 측면에서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아울러 이 주초 수출입 지표 시작으로 해서 이제 산업 생산 그리고 2분기 경제 성장률 등의 이 굵직한 이 중국 경제 지표들이 연이어 발표될 예정입니다. 대체로 좀 부진한 경제 지표 발표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만 시장은 이 최근 증시 급락 이후에 이에 대한 좀 경계감이 좀 크게 갖고 있는 정부 쪽 입장을 좀 고려해봤을 때, 그리고 예. 그간 경기와 활성화 대책이 계속되었다라는 점 고려해봤을 때, 좀 이 경제 지표 부진이 이제 어떤 금리 인하와 같은 추가적인 어떤 경기 부양책의 필요성을 좀 자극하지 않겠는가, 네네. 이렇게 좀 낙관적으로 좀 평가하는 상황이 좀 지배적인 모습입니다. 네. 다음 주에도 상당히 좀 복잡하고 굵직한 사안들이 많이 벌어질 텐데요. 예의 주셔야겠네요.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삼성증권의 김용구 책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경제 투데이. 이 프로그램은 매일 오후 4시 10분에 방송되고 다음날 새벽 1시 10분에 재방송됩니다. 노인들의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초연금이 도입된 지 1년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연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어디에 쓰이는지, 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오는 9월부터는 수급자 선정 기준의 하나인 이른바 소득 환산율을 현행 5%에서 4%로 낮춘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유퍼스트의 박종호 실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1년간 기초연금 수급자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어느 정도 액수를 받고 계실까요? 네, 전체 수급자는 이제 처음 이제 기초연금이 시행된 이제 작년 7월 총 이제 420만 명에서 이제 시작이 돼서 네. 예, 금년 이제 올해 이제 4월 말 기준으로 441만 명까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급액은 이제 어르신분들한테 최대 20만 2,600원의 이제 기초연금을 이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예, 이 중에 이제 93%인 410만 명에게 이제 전액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예, 기초연금 전액 수령 시의 금액은 이제 단독 일 경우에는 20만 2,600원을 받게 되고 네. 이제 부부 이제 2인 가구일 경우에는 최대 이제 32만 4,16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네. 최근에 정부가 기초연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조사를 했는데 이 받아서 이제 어디에 쓰시는지. 근데 아무래도 식비 비중이 좀 높았나 보죠? 네. 예, 국민연금 연구원을 통해서 이제 지난 6월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네. 예, 조사 결과 이제 지급된 기초연금은 식비에 우선적으로 지출한다는 응답이 40%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주거비가 29%, 보건 의료비가 26%로 그 뒤를 이었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조사 결과를 보면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령대가 낮고 소득이 높을수록 또 대도시 지역일수록 식비에 지출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건 의료비의 경우에는 이제 남자분보다는 여자분이 그리고 연령대가 높고 소득이 낮을수록 예, 보건 의료비에 우선적으로 지출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일단은 주로 생계비로 많이 이제 지출이 되고 있는 것인데 자, 원래 의료비라든가 가장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가장 절실한 분들한테도 혜택이 가야 되는 것인데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일단 뭐 기초연금 수령에 따른 이제 생활 변화를 물어봤을 때 병원 가는 부담이 이제 줄어든다라는 이제 응답이 가장 높았거든요. 예예. 예. 네, 그동안 아파도 이제 병원에도 못 갈 만큼 어려운 분들이 많았었는데 기초연금이 이제 일단 실생활에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 명확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초연금 급여액 자체가 국민연금의 이제 소득금 재분배 급여액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제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이제 국민연금 가입 유인이 저하될 수 있다라는 문제도 있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도입을 하면서 국민연금과 연계 부분이 계속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그리고 이제 또 기초생활 보장제도하고의 관계에서도 이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되면은 이게 또 소득으로 인정이 돼서 기존에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분들은 예. 예, 이 기초연금을 받는 만큼 예, 생계비를 받던 게 삭감이 되거든요. 그러면 뭐 그게 그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결과적으로 가장 이제 어려운 분들한테는 기초연금의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도입 당시에 국민연금이라든가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하고 이제 적절한 역할 부담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또 필요해 보입니다. 당사자 분들께서도 당연히 아우성이 많으시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도 많으시고. 그렇죠. 기초연금이 이제 도입이 돼서 모든 노인에게 뭐 20만 원을 지급을 하겠다. 예, 예, 예. 사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기초생활 수급자분들한테는 혜택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예.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이제 시행한 지 1년 맞아서 정부에서 또 이에 대한 뭐 보완책 같은 걸 또 준비하고 있겠죠. 네. 자, 기초연금 급여가 해마다 조정된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언제 어떤 기준으로 이게 조정되는 거죠? 일단 기초연금은 매년 이제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이제 급여가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조정된 급여는 매년 4월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원래 이제 도입 당시에는 최고 20만 원씩 지급되던 급여가 올해 4월부터 이제 물가 상승률 1.3% 인상분을 반영해서 20만 2,600원씩 아, 그래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게 사실 선정 기준액도 이제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의 같은 경우는 6만 원, 그리고 부부가구는 9만 6천 원이 인상돼서 그래서 이제 단독가구는 93만 원, 부부가구는 148만 8천 원 이하인 분들이 기초연금 대상자로서 이렇게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게 그 소득 환산율하고 관련 있는 건가요? 그 9월부터 네네. 소득 환산율이 현행 5%에서 4%로 인하된다고 하는데 일단 소득 환산율이란 말이 어렵기 때문에 네네. 이 말부터 좀 정리를 해 주시고 하시죠. 네. 그러니까 기초연금은 그 소득 인정액이라고 하는데 네. 이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한테 지급이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소득 인정액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이제 벌어들이는 소득과 또 이제 거기에 이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서 정해지게 되거든요. 아, 예. 이때 이제 이 소득 환산율이 바로 이제 부동산이나 이제 금융자산 같은 이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아, 그런 기준율이 되는 겁니다. 일종의 예. 뭐 그냥 금리 같은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재산이 1억이 있다라고 하면은 소득 환산율이 5%일 때는 뭐 소득이 1년에 500만 원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4%일 때는 400만 원이 소득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이렇게 조정이 된 거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기준금리가 연 1.5%까지 내려갔지 않습니까? 네네. 금리가 이렇게 낮아진 상황에서 5% 환산율을 적용하는 거는 너무 무리지 않냐. 그런 이제 문제의식이 있었던 거고. 4%도 높은 것 같은데요? 이것도. 네, 그렇죠. 사실 네. 이제 다른 연금제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재산 환산율을 3.27%로 잡고 있거든요. 아, 예. 이런 부분에 비하면 조금 이제 높은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계속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이제 소득 환산율이라는 것을 네. 낮출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1% 포인트 정도를 낮춘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아무래도 이걸 인하하면은 더 많은 분들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겁니까? 네, 이렇게 이제 소득 환산율을 이제 조정을 하면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제 복지부에서 추산하기로는 이제 10만 명 정도 분들이 이제 새로운 이제 기초연금을 예,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이제 조정이 되면서 이제 재산 환산율이 이제 조정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소득이 전혀 없고 이제 재산만 있는 예, 그런 분들도 이제 계실 수 있는데 네. 이 경우에 이제 최대 이제 3억 5,800만 원인 분들까지도 예, 연금을 이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뭐 부동산이든 예금이든 뭐든 자기의 재산 네, 규모가 맞습니다. 3억 5,8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그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부부가구 같은 경우는 4억 9,200만 원까지도 이제 되는 건데, 예, 예. 이게 이제 또 재산 종류에 따라서 이제 환산율이 조금씩 이제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하고 아니면 골프 같은 회원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적용되는 기준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아, 산정 기준이? 네, 예. 그래서 정확한 부분들은 이제 각 이제 주민센터에 또 별도로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이거 제도 시행할 때 정부의 취지가 소득합의 70%에 지급한다는 게 취지였는데 네. 거기에 좀 근접해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환산율을 이제 조정을 하는 것도 이제 원래 이제 정책 목표가 이제 70%였는데 네.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1년 동안 이제 시행을 하다 보니까 70%가 조금 못 미쳤거든요. 아. 한 60%대 이제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반영하기 위해서 사실 또 이제 이번에 이제 환산율을 이제 조정한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네네. 자,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예, 일단 그 신청 기간의 경우에는 이제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에 한 달 전부터 이제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이제 주민센터라든가 아니면 가까운 이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다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또 신청을 하셨다가 이게 뭐 중간에 이제 소득이나 재산이 이제 변동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네네. 네, 그래서 만일에 이렇게 기초연금을 받는 도중에 이런 이제 뭐 소득이나 재산이라든가 가구원 같은 수급권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변동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이 변할 수가 있죠. 네, 그렇죠. 수가 있잖아요. 예.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민센터에 알려 주셔야 되십니다. 그래서 아. 만일에 뭐 신고를 하지 않아서 나중에 뭐 이제 세무 자료라든가 뭐 기타 이제 공적 자료로 이제 확인이 돼서 네네. 수급 대상이 아니거나 내지는 이제 급여액이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기존에 받은 연금액을 환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기사 보니까 네. 최근에 5억 원대 자산가도 기초연금을 받았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네네. 또 감사원이 4천억대 혈세 낭비를 적발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네. 이게 좀 제대로 필요한 분들께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기존에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들도 이제 비상장 주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재산에 이제 반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발생한 문제들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재산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이제 꼼꼼하게 이런 부분들 이런 현실을 반영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네, 네. 자, 뭐 그러면 이제 그 정부의 뭐 그런 관리 감독도 중요하겠지만은 본인들의 또 양심적인 신고도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퍼스트의 박종호 실장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경제 투데이.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한국경제TV의 이인철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노후에 필요한 월 최소 생활비가 부부 기준으로 160만 원 정도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인생 100세 시대에 뭐 억소리 나게 노후 준비해야 한다라는 보고서가 난무한데요. 네. 이 자료는 국민연금공단사나 국민연금연구원의 자료입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신뢰가 가는데요. 네. 이 국민연금연구원이 오늘 이제 중고령자의 노후 준비 실태 보고 자료를 내놨는데 이걸 보면 만 50세 이상 전국 5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2005년부터 경년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네. 2013년 기준 50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이 노후 생활에 이제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따져봤더니 월 생활비가 부부 기준으로 약 160만 원 정도 필요하고요. 네. 개인 기준으로는 99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이제 기본적인 의식주만을 이제 비용으로 계산해 넣었는데 만에 하나 이제 친구도 만나고 손주도 뭐 용돈 주고 예, 아니면 예. 영화 한 편이라도 보는 등 이른바 이제 문화생활을 하게 되면 달라집니다. 기본적인 문화생활. 예. 그렇습니다. 이러면 월 적정 이 생활하는데 이제 표준적인 생활을 한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월 적정 생활비는 부부 기준으로 225만 원, 개인 기준으로 142만 원으로 껑충 뜁니다. 그렇네요. 이 얘기는 한마디로 연금도 사실 뭐 혼자 들어서는 200만 원 받기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연금도 부부와 같이 들어야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예. 뭐 이 외벌이로는 연금 들어도 기초생활조차 안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이 정도 돈이 필요한데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이 지금 노후에 근접해가는 분들 보면은 실제로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다라고 나왔다면서요, 조사 결과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만 50세 이상의 노후 준비 상황은 어떠냐를 이제 보여준 대목인데요. 예. 노후 준비하고 있다라고 답변한 비율이 19.6%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50세 이상 5명 가운데 1명 정도 꼴로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네. 왜 우리나라가 이제 노인 빈곤율 세계 1위인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이제 노후 준비하신다는 5명 중 1명은 과연 노후 준비 수단이 뭐냐? 네. 그것도 1순위가 국민연금이었습니다. 아하. 절반 정도가 국민연금에 의존하고 있었고요. 예. 2순위가 예금이나 적금, 저축성 보험이 2순위였고 3순위가 바로 부동산 운용이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조사 시점에서 이제 현재 응답자의 거의 절반, 50.7%는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지하지 않고 도움에 의지하지 않고는 생활이 불가능하다, 독립적인 경제력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네. 이게 실제로 이제 노후에 접어들게 되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예, 한 살이라도 어릴 때부터 빨리빨리 네네. 부부가 같이 노후 준비를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좀 씁쓸한 것이 이제 그 의존 그 항목들 보니까 국민연금하고 이제 뭐 저축성 보험, 예적금, 부동산 운용인데 뭐 일거리, 뭐 직업을 통한 어떤 그런 뭐 의존 예측은 전혀 없었네요, 보니까. 이 조사 1, 2, 3위에선 빠졌습니다. 예, 예. 아, 그만큼 뭐 이제 노후에 이제 직업을 찾기도 쉽지 않다는 것인데 일단은 그 기초연금 오늘 그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최저 생활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스 정부가 채권단에 새로운 개혁안을 제출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그 내용 좀 알려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스하고 이제 채권단의 어떤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됐다라는 건데요. 그리스 정부가 이제 3차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서 새로운 개혁안을 채권단에 제출한 겁니다. 이 새해 개혁안을 보니까 뭐 연금 개혁이라든가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2년 동안 한 12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5조 원가량의 재정 수지를 개선하겠다라는 게 골자입니다. 네. 당초 이제 채권단과 논의했던 80억 유로보다 한 40억 유로가 더 많습니다. 네. 아니 뭐 두 번 이 구제금융 받고도 이제 빚 못 갚겠다라고 했는데 왜 자발적으로 강도 높은 개혁안을 제시했느냐. 의외였어요. 예. 그만큼 그리스가 얻어내야 될 게 더 많다는 겁니다. 아하. 일단 만기 돌아오는 빚 갚을 수 있도록 3차 구제금융 지원해 주고요. 네. 또 기존의 빚에 대해서 일부 탕감해 주고 또 만기까지 연장해 달라라는 여러 가지 요구를 할 것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밑밥을 깐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프라스 총리가 또 난국의 타개를 위해서 아주 강한 의지를 보여준 모양새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다른 국가들의 그 유럽 국가들의 반응은? 일단 뭐 증시에서는 이제 유럽 증시가 어제 오늘 올랐는데요. 네. 이 그리스 사태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됐는데 당장 쟁점이 뭐냐? 그러면 그리스의 부채 어느 정도 탕감해 줄 것이냐에 있습니다. 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그리스 전체 부채의 한 3,230억 유로 가운데 한 30% 정도를 탕감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네. 뭐 이렇게 이제 그리스가 배수진을 치고 나오니까 이제 공은 사실 오는 12일에 유럽연합 정상 회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이 그리스 그럼 이제 이 그리스의 경우에는 3차 구제금융 지원 받고 디폴트에서 과연 벗어날 수 있겠느냐? 아직은 단언하기 힘듭니다. 일단 메르켈 총리의 마음에 달려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독일이 일단 최대 채권국입니다. 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제 채무 탕감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또 이면을 내려다보면 독일 의회에서 이 그리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이제 강경 주문을 하는 여론이 이제 커지는 것도 메르켈 총리의 선택의 폭을 좁히고 있는데 때문에 이제 일부에서는 오히려 빚 탕감보다는 만기 연장이나 일부 이자를 좀 깎아주는 방식으로 좀 종용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요. 그러면 또 그리스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차라리 이제 그리스 사태가 이렇게 장기화되면 이 그렉시트라는 최악의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건 좀 피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쪽에 동조하는 게 바로 미국하고 IMF입니다. 네. 이 미국과 IMF는 이구동성으로 3차 구제금융 효과를 보기 위해선 그리스에 대한 일부 채무 조정은 필요하다. 라면서 도의를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네. 따라서 오는 12일입니다. EU 정상회의, 28개국 정상들이 모이는 이 정상회의에서 그리스의 3차 구제금융안이 승인이 날지 아니면 디폴트를 선언한 이후에 유로존 탈퇴 수순을 밟게 될지 네.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자, 오늘의 경제뉴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경제TV의 이인철 기자였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읽습니다. 서민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KBS 1라디오 경제 투데이. 네, 큰 사건이 생기면 사람들의 심리를 불안케 만드는 루머가 떠돌곤 하죠. 최근 메르스 사태 초기에도 갖가지 루머가 떠돌았는데요. 이 루머는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 시대가 열리면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책 속의 경제 시간에는 루머 사회라는 책을 통해서 루머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소비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의 이상건 상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루머에 관한 책을 소개하시는 이유가 궁금하고요. 책의 저자도 궁금하네요. 예, 우리가 최근 몇 년간 대형 사건들이 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세월호 네. 사건도 있었고 또 얼마 전에 이제 메르스 보면은 이상한 소문들이 굉장히 많이 돕니다. 많았죠. 네, 그리고 또 기업 경영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한번 소문이 잘못 나게 되면 그 진위와 상관없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기업의 입장에서 굉장히 그 타격을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회복하기도 힘들고요. 네, 굉장히 힘들고요. 그래서 사실 그 서구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 루머를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네. 그리고 연구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루머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얘기하듯 법대로만 해가지고 루머는 관리할 수 절대 없다라는 거죠. 또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그 ISR이라는 세계 노동 연구 컨설팅 기관이 있는데 네. 여기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은요 영국과 프랑스 근로자의 67%가 즉 대략 10명 중 7명 정도가 회사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 중요한 정보를 루머를 통해 듣는다고 합니다. 아, 풍문으로. 예,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루머가 잘못 회사 내에 소통이 되면 기업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문제가 많고요. 그래서 예. 또 실질적으로 그 루머가 많이 유포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분석을 해보면 물론 절대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그 루머가 적은 기업이 주가가 좀 더 많이 비싼 거죠, 좀 더. 아, 루머가 적을수록 좀 안정성이 있다고 그렇죠. 보는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오해 소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네. 경영상의 경쟁력의 문제 측면에서도 루머 관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책의 저자는 니콜라스 디폰조 교수인데요. 아마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루머에 관한 루머 심리 검색을 해보시면 거의 다 이분 이름이 다 뜰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루머 심리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굉장히 유명한 루머 쪽의 대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루머 하는데 그 개념부터 좀 정리해볼까요? 우리말로는 뭐 풍문, 소문 이 그렇죠. 정도일까요? 예, 그 비슷한 것 자체가 도시 괴담도 있고요. 뒷담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 괴담이나 뒷담화는 굉장히 성격이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문은 네 가지 구성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정보.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정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귀를 솔깃하게 해야죠. 예, 뭐 옛날에 세월호 때 다이빙 벨 같은 경우.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회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문은 단순히 한 개인이 자기의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의사로 소통하는 행위이자 하나의 집단현상이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 속에서 유포가 된다는 거죠. 나 혼자만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죠.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들. 그렇죠. 이게 바로 세 번째 특성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래요?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 모두에게 흥미로운 주제가 된다. 비슷한 흥미가 거군요. 흥미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번째, 입증되진 않았다. 요 네 가지가 소문의 구성 요소인데 네. 이 소문을 이제 이 책에서 아주 이런 네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정의한 대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소문은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주제에 대해 입증되진 않았지만 회자되고 있는 정보이다. 특징 불확실함. 실제적인 위협 혹은 잠재적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발생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거나 통제하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의도적으로? 예. 그러니까 최근에 나타났던 어떤 소문 같은 거 보시게 되면 예.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위험이 있을 것 같다. 나한테. 아. 이런 경우는 소문이 자라나기에 너무너무 좋은 여건이죠. 그렇죠. 메르스 사태 초기 예.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위협감을 느끼니까 잘못된 소문이 굉장히 많이 유통이 되기 시작하죠.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하는 예, 맞습니다. 거죠? 자, 그러면 이 루머라는 거는 뭐 인류 역사와 궤를 같이 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역사를 따져 보면은 예. 그 생산 과정이나 뭐 유통 과정 이것도 생산과 유통이라고 볼 수 있는 아, 예, 거겠지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문은 애매모호하거나 특징이 위협적이거나 위험한 일이 발생한 경우에 생겨나는 확률이 되게 높다고 합니다. 아. 뭐 커다란 자연재해. 네. 미국과 같은 경우도 카트리나 재해 있을 때 루머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다음에 뭐 정치인의 암살 네. 이런 것도 뒤에 루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음모론과 비슷한. 음모론. 그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자연재해 같은 경우 왜 이러냐면 교통과 통신수단이 마비가 되잖아요. 네. 그럼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문에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불확실한 상황을 상당히 싫어하거든요. 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애매모호하고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이게 뭐냐면 불확실성과 또 공포는 다른 거예요. 아. 우리 뱀이 있으면 무섭지 않습니까? 예. 공포는 뱀처럼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요. 그렇지만 불확실함은 구체적인 대상이 없는데 인간은 공포보다 불확실한 걸 더 싫어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소문을 옮기는 거죠. 왜냐하면 예. 자기의 불확실성은 소문을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서 해소하기 위해서인 거죠. 아, 혹은 공유하기 위해서 좀 덜기 예. 짐을 덜기 위해서 그런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유통하는 과정을 통해서요. 아. 그렇게 생산되고 또 유통이 되는 것이다. 예. 결국은 이제 인간의 심리에 의해서. 네, 맞습니다. 예. 개인적인 상황으로 좀 들어가 보면요. 이런 경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회사 내에서 뜻하지 않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예. 나에 대한 소문이 돌고 돌아서 나한테 들어왔다. 예. 이것도 이제 일종의 루머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지만 루머가 많거든요. 솔직히 예. 사실이 아닌.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죠? 저도 한번 당해본 적이 있는데 네.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그럼요. 그러면 사람이 화가 나니까 공개적으로 이걸 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아, 그래요? 이 책에서는 뭐냐면 그 기업 같은 경우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소문을 오히려 밝히면 그런 거를 자기 자신에 관한 거를 네. 사람들이 그리고 좀 뭐가 좀 캥기는 거 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버린다라는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국가나 기업은 오히려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게 좋고 조직 내에서 개인에 관한 문제는 공개석상으로 그것이 안 가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아. 그러면 오히려 사람들이 더욱더 그 의문을 더 증폭시키고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공식적인 채널을 이용하는 것이 더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의사소통의 허브, 연결체죠. 네네. 연결해주는 역할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중간 매개 역할하는. 예, 그 허브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이 책의 표현에 의하면 의사소통의 허브입니다. 허브. 네네. 그러니까 보면 이런 거 연구도 해봤다는 거죠. 이렇게. 그 의사소통의 허브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꼭 조직 내에 한 20% 정도 있답니다. 어, 있겠네요. 흔히 예, 빅마우스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예. 이런 분들이 20% 정도 있는데 이들 중에서 그 구성원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사람. 네. 이런 사람이 그 얘기를 해줬을 때 이 개인적 루머를 잠재울 수 있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사람을 설득을 해야겠군요. 네,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얘기를 예. 하니까 즉 설득력과 비공개 채널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죠. 아, 웬만하면 좀 조용히 해결을 해라. 네, 맞습니다. 이거네요. 최근 세월호 사태나 메르스 사태 등을 보면서 그 루머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은 참 국민들의 심리적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는데 예. 그런 점에서 루머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으로 이렇게 맞서는 게 좋은 걸까요? 기본적으로 루머가 나오면 기업이나 국가 같은 곳에서 쓰는 전략은 반박하는 전략입니다. 네. 반박 전략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도요. 첫 번째 반박은 진실에 근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던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전직 대통령인 빌 클린턴 같은 경우죠. 네. 루인스키하고 성 스캔들이 일어났을 때 공개적으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는 그 여성과 성관계를 전혀 갖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거짓으로 판명이 됐죠. 그래서 또 다른 여성인 폴라 존스와는 네. 막대한 돈을 주게 된 거죠. 진실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두 번째로는 믿을 만한 사람이나 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다. 세 번째로는 이 세 번째 부분이 바로 이번에 이제 메르스 사태 때 정부가 잘 못했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예, 경우에는. 예. 예, 책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초기에 대처해야 하고 아. 초기에 반드시 싹을 잘라야 한다. 네. 특히 나쁜 소문일수록 나쁘거나 아니면 위협되는 상황에 관한 소문일수록 네. 인터넷을 통해 빨리 전파되기 그렇죠. 때문에 예.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인터넷뿐만 아니라 이제 요즘은 예. SNS 통해서 아주 급속도 예, 맞습니다. 확산될 수 있죠. 예. 네 번째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 같은데 맥락이 있어야 된다. 뜬금없이 단순하게 부인만 하지 않습니까? 이건 문제없다. 네. 안심해라. 안심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못 믿죠, 이제. 예. 그러니까 예. 즉 맥락과 흐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맥락이 없으면 설득력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단순 부인으로는 결코 이런 루머를 잠재울 수 없다라는 게 저자의 주장입니다. 앞으로 뭐 국가나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이런 그 루머에 대한 어떤 대응 전략 같은 것도 확실하게 좀 수립을 하시고. 과거에 우리나라 예. 회사 중에 골뱅이 만드는 그 회사가 있었는데 이게 예, 예. 뭐가 들어갔다고 그래가지고 그 회사 망했거든요. 그런데 아. 그 사실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전혀 잘못한 게 없었어요.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 특히 이제 사람들이 요즘 좀 더 불안감이 많고 이렇게 파편해지지 않습니까? 네. 관계 자체 공동체적인 질서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이런 익명의 그 SNS랑 이런 걸 통한 루머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네. 루머 관리도 좀 기업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국가 경영 측면에서 좀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앞으로 굉장히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네. 그것도 뭐 개인도 마찬가지겠죠. 루머 관리, 사생활 관리 네. 필요하겠네요. 특히 잘하셔야죠. 자, 책 속의 경제 오늘은 루머 사회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떠들고 있는 전 루머에 대한 대처법에 대해서 예. 좀 살펴봤습니다.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의 이상건 상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KBS 1라디오 경제 투데이. 라디오와 인터넷 홈페이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KBS 콩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정부가 어제 건축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재건축을 할 때 인접한 땅끼리 용적률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지 자세하게 살펴보죠. NH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건축경기 부양을 위해서 많이 애쓰는 모습인데 어제 발표한 내용이 이제 건축투자 활성화 대책 핵심 내용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도심의 낡은 건축물들을 좀 더 쉽고 또 수익성 좋게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규제 완화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핵심이고요. 네. 결국엔 그걸 통해서 뭐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주택 경기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네. 경제 회복에도 기여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건데 핵심적인 내용 뭐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인접해 있는 건물들을 재건축할 때 남는 용적률이 있다면 서로 사고 팔아서 좀 더 건물을 높게 지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가 한 가지 있고요. 네. 또 도로가 없는 맹지처럼 자체적으로는 뭔가 건축물을 짓거나 정비사업 하기 어려운 땅들이 여러 개 인접한 대지들과 모여서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좋은 조건에 있는 땅과 같은 종류의 용적률을 갖게 한다든가 아니면 통합개발을 하면서 인센티브로 용적률을 더 높여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실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이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옛날에 지어진 건물들은 요즘 건축법으로 새로 지으면 오히려 면적이 줄어들어서 손해를 보는 경우들도 많은데 네네. 그런 경우에는 옛날에 가지고 있던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최근에 법보다는 훨씬 좋은 조건으로 재건축이나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내놨습니다. 상당히 획기적인 아이디어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개별 토지 물건마다 이제 정해진 건폐율 법에서 정한 거, 그렇죠. 용적률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네.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됐었는데 이거는 완전히 획기적인 전환이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땅마다 그 제한돼 있는 건폐율이나 용적률도 있지만 예. 그것을 충분히 다 못 쓰는 경우들도 실제 건축상에는 많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인접해 있는 뭐 건물 간의 뭐 이격 간격 거리라든가 네. 뭐 도로에서 사선 제한 예전에 최근에는 없어졌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충분히 법적으로의 용적률도 다 못 쓰시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손해를 보시게 되는 거죠. 규제보다도 강력하게 받아서 법적인 내 땅의 용적률 다 쓰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이것을 돈을 받고 팔 수 있게 된다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요 용적률 거래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이제 인접한 땅 두 개가 같이 재건축을 하고 있으면 네. 한쪽이 만약에 4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3층까지만 짓게 되면 한 개 층의 용적률이 남잖아요. 예. 그거를 옆 건물에 팔 수 있다는 겁니다. 오. 그러면 옆 건물은 4층까지밖에 못 짓는 건물이었지만 한 층을 더 용적률을 사서 높이게 되는 예. 전체적으로는 땅의 효율도 조금 높여서 서로 건물을 이해관계 맞으면 그렇죠. 좋을 수 있겠네요. 지을 수 있게 되는 거고 실제로 이렇게 쓰지 못하고 남는 용적률을 사고 팔 경우에 는 뭐 국토교통부가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니까 예예. 송파 잠실 지역 상권 같은 경우에는 뭐 건축을 통한 수익률이 20% 이상 더 날 수 있다라는 발표 자료도 나왔습니다. 그 가격을 평가한 뭐 산정표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죠? 현재 그게 조금 문제입니다. 아직은 그 용적률의 가격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이런 가격의 가치 기준이라든가 네. 거래를 위한 시스템, 거래 방법 이런 가이드 기준이 같이 마련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워낙 복잡하지 않아요? 지역마다 그렇죠. 다 달라서 그렇죠. 땅값 다르고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예. 그동안에 이 내용들이 여러 번 용적률 거래제를 하자고 얘기가 됐음에도 실천을 못했었던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가격 기준이나 거래 방식을 정하는 것들이 쉽지 않은 것도 있지만 네. 서로 이해관계가 워낙 또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까 실제로 협의를 통해서 이런 실사례를 만들어내기가 어렵다라는 평가들이 많아서 실행을 못했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활성화 대책을 통해서 다시 확정이 되면서 얼마나 실천 사례가 나올지는 조금 두고 봐야 하는 내용이 됐습니다. 일단 양쪽이 잘 이제 되면 통하면 되는데. 그렇죠. 서로가 이해관계가 맞으면서 원하는 가격도 맞게 되면 이 거래를 통해서 좀 더 높은 건물을 많은 건물을 지어서 이제 활성화될 네.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 제도만 남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자, 용적률 거래제 말고 또 개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전에 뭐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뭐 도로가 없는 맹지 같은 경우나 아주 규모가 작은 땅, 그다음에 땅 모양이 이렇게 사각형이 아니어서 건물 짓기 어려우신 곳들은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우시거든요. 근데 예. 이런 땅들 소유주가 모여서 같이 인접해 있는 도로에 접해 있는 땅을 같이 통합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높은 용적률 그리고 도로 사용 조건 이런 것들을 같이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 통합 협의를 통해서 건물을 짓게 될 경우에 용적률도 좀 더 추가로 법정보다 높여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기로 돼서 앞으로 이런 협의를 통해서 공동개발하는 지주들이 좀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요. 인사동이나 명동 같은 데 가보시면 옛날에 오래된 건물들은 사실은 옆에 남는 대지 거의 없이 네네. 땅이 100평 있으면 건물도 거의 100평 면적만큼 그렇죠. 올려 있으신데 예, 예. 요새 건축법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요즘 법에 맞춰서 재건축을 하시면 오히려 건축 면적이 새로 지었는 데도 더 줄어들어서 손해를 보시게 되기 때문에 네. 건물이 낡고 슬럼화가 되는데도 재건축 안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예전대로 면적을 유지하면서 리모델링을 하실 수 있게 해서 도시 경관도 조금 더 보기 좋게 만들고 네. 슬럼화도 좀 방지하는 쪽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건축 경기도 좀 살겠고. 네. 예. 자, 노후주택의 재건축도 쉬워진다고 들었는데 노후주택이면 이제 어느 정도 노후한 게 노후주택인지 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그 노후 공동주택 연립 같은 것들인데 저희가 네. 이제 연차가 좀 지나게 되면 안전도에 문제가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 안전진단 같은 걸 받게 됩니다. 그렇죠. 거기서 예. 이제 뭐 사용사항에 좀 제한이 생긴다라고 해서 뭐 D등급 네. 그다음에 사용이 이제 더 이상 불가하다 금지해서 E등급 이런 걸로 안전진단 이제 등급을 받게 되는데 실제로 D나 E등급을 받아서 안전에 주거하기가 좀 문제가 있는 단지들임에도 불구하고 거주민들이 돈이 없는 뭐 저소득층이거나 사회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재건축을 못하고 그대로 불안한 데도 살고 계신 곳들이 그런 곳이 많거든요. 곳곳에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전국적으로도 한 2만 6천여 개 동 정도가 있고 서울 같은 경우만 해도 D나 E인데도 재건축을 못하는 동이 108개 동이나 아직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곳들에 대해서는 이제 LH나 SH가 수용해서 민간 건설사나 민간 투자자들이 진행을 안 하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공공기관이 이제 재건축을 하도록 수용해서 이제 좀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고 거주민들의 안전도 챙기겠다 이런 내용이 발표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진단 D나 E를 받은 네. 전국에 있는 주택들이 사실 이번 달라진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연한 거죠. 연한 기준도 있지 않아요? 몇 년 이상 된 뭐 이런 것도. 지금 뭐 재건축 저희 같은 기본 연한은 재건축법상 저희 30년 기준으로 되어 있는 예, 예, 그것을 예. 따르게 되고요. 예. 다만 실행 주체 같은 것들이 그동안 민간끼리 알아서 해라라고 내버려 두고 손대지 못했던 것들을 네. LH나 SH 같은 그렇죠 공기업이 수용해서 좀 주도적으로 재건축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맞아요. 결과적으로는 좀 사회취약계층 불안한 곳에 살고 계신 분들의 안전을 좀 관리하겠다라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민간 기업이 끼면은 이제 아무래도 네, 본인 부담이 그렇죠.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기업이 관여해서 네. 잠시 또 이제 살 곳을 또 마련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겠네요. 예, 그러면 재건축 후에는 그 조건이 또 다 정해져 있습니까? 어떤 조건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일단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추가 부담금 고민도 있지만 재건축하는 네. 동안 살 곳 마련조차도 어려우신 노인분들이 많아서 네. 재건축 진행이 안 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재건축하는 동안 거주하실 수 있는 공간을 일단 만들어주고요. 재건축 후에는 공공임대주택을 통해서 재임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다만 그렇게 하자면 이제 정부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확보 가 돼야 네. 빠른 속도로 노후 주택들의 재건축이나 정비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네. 자금 계획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으로 정부가 어떻게 진행하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LH나 SH에서 이런 자금도 마련해서 이제 조달해서 그렇죠. 지원을 예. 하고 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NH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 부동산 정보를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무척 더웠습니다. 이번 주말도 찜통더위에 이어서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비 소식도 있던데요. 휴일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투데이 아나운서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